HUBS. 드라마틱 월드. 안녕하세요, 하부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웨스트월드를 다 같이 시청해봤는데요. 고도로 발달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미국 서부 시대를 바탕으로 한 테마파크가 드라마의 메인 배경이었습니다.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입장한 웨스트월드에서 AI 로봇인 호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우해도 상관이 없었죠. 진정한 인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저번 주는 미국 드라마를 시청했는데 이번 주는 다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보겠습니다. 웹툰 원작의 드라마로 총 두 편의 시즌으로 방영됐는데요. 착한 사람을 괴롭혀 법적 처벌을 피해간 범죄자를 사적으로 응징한다는 사이다적인 소재로 드라마가 전개되며 몰입감 있는 연출로 많은 인기를 얻은 드라마였죠.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모험택시입니다. 모험택시는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시즌1은 2021년에, 시즌2는 2023년에 방영되는데요. 파워풀한 액션, 깔끔한 스토리라인이 돋보이는 드라마며 최종화 시청률은 무려 2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한 빌런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사회 고발적인 성향도 띄고 있죠.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범택시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택시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베일에 가려진 택시 회사인 무지개 운수에서 일하는 택시기사 김도기입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무지개 운수로 전화를 걸어 복수를 요청하면 김도기는 관련 사건 현장에 잠입해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액션 씬이 등장하기도 하죠. 또한 모범택시는 금토 드라마로 드라마의 전개상 금요일에는 피해자의 서사를 보여주고 토요일에는 통쾌한 복수 장면을 보여주는 전개가 반복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에피소드별 무지개 운수 의뢰 사건은 실제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요. 시즌1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바탕이 되는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창성젓갈 노예 사건이라고 표현이 됐죠.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준다며 약취 및 유괴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섬의 주민들과 인근 공무원들이 합심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더 논란이 됐죠. 이후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나서 가해자들은 입건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염전주인 홍 씨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 논란이 됐죠. 확실한 증거로 인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구출됐던 63명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63명 중 40명이 생계유지를 위해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범택시는 매회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호평을 얻었는데요. 지금부터 모범택시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모범택시의 메시지는 엔딩 카피와 히든트랙 영상에 드러났는데요. 학교폭력을 소재로 다뤘던 3, 4화 엔딩에서는 어리다고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돌을 던졌건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니까. 누군가에겐 학창시절의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라는 문구와 학폭 피해자 구제단체들의 연락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는 미성년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문구인 동시에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할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죠. 그리고 웹하드 회사 갑질 폭행 사건과 전관 예우를 소재로 다룬 5, 6화에서는 행동을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버티세요. 부러지지 마세요. 법원 건근.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라는 문구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도기의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대사는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모범택시 방영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부는 가해자를 응징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약해 인권유린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묻혔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형제복지원 기억 캠페인을 부산시 인권센터에서 진행했고 재작년 8월 24일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침해로 인정됐죠.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생존자들은 국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 대표와 김도기는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며 더 이상 사적 복수 대행을 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요. 복수를 멈추고 모범택시 해체를 결심한 장 대표와 도기는 검사에게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려줬죠.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기 어머니의 살해 진범이 도기 앞에 나타났을 때 도기가 다 잃었는데 아무 벌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소시효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적 심판도 받지 못하는 진범을 마주한 도기의 고뇌와 절망은 이재훈 배후의 열연으로 더욱더 깊게 와닿았죠.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역시 납득되지 않는 공소시효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살인사건이나 경찰, 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설정은 정상적인 현실이라면 용납되기 어렵고 나아가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방식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오히려 공감하는 건 무얼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 실제 피해자들의 애끓는 토로에 담겨있듯이 법이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주지 않는 현실의 무력감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처벌제도와 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모범택시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